Baby. Ooh yeah. Oh. Uh. 여기 흰눈이에 너의 걸음 따라서. Yeah. Listen. 더 가버림 안 돼요. 따라갈 수 없죠. 멀어지면 그저 난 바라봐야 해요. 달력이 전부 끝나기 전 그대 있는 곳 찾아서 이제 내가 갈게요. 거기 멈춰요. I 혹시나 내가 길을 잃어버릴까 깊이 새겨둔 그대 마음 알아요. 여기 떨어진 이상이 그대의 그 모습 어디쯤 봤는지 돌아본 것 같아. 쌓인 눈 뒤로 한참이나 네 얼굴을 더 그렸어. 내린 눈이 그 모습 지울 수 없게 나 빛나던 우리 아직 기억하나요. 그 아래 멈춘 우리 추억을 쫓아 여기 떨어진 이 사랑이 나에겐 화살표 되어 그대 머무는 곳 알려주네요. 꽃나보다 딱한 편 작은 발자국 봐도 이 길을 걸어 나 지금 on the snow 혼자서 보낸 밤이 지나고 그 문을 열어 밖을 보면 깜짝 놀라게 그날은 잠시 달려간 듯이 내가 서 있을게. You give me yours, I give you mine. 여기 떨어진 이 사랑이 나에겐 화살표 되어